사랑을 따려거든 손짓을 해요. 말 못할 순정은 빨간 눈 그날 수줍어 수줍어 고개 숙이다 조용히 불러주는 연금빛 순정 사랑을 따려거든 손짓을 해요. 꽃바람 치면은 빨간 눈 그 말 외로워 오 외로워 눈물 흘리다 말 없이 떨어지는 눈금빛 순간